둘, 셋.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입니다. 우리 슈퍼주니 어여. 이 얘기 듣고 싶었어요. 자, 우리 성민이부터 네, 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산초 모자를 누가 뺏어갔는데 멕시코에서 온 성민입니다. 네, 멕시코에서 온 성민 라타라타 라타. 인도에서 온 려욱입니다. 인도 후루뚜루뚜 후루뚜루뚜. 영국에서 온 김이셔리입니다. 봉주. 영국. 영국인데 봉주래요. 프랑스인가? 프랑스. 나, 프랑스. 나 어디지? 봉주. 아, 내가 나온 데를 몰라 지금. 자, 다음은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최시현 마시 블란도입니다. 마시 블란도! 마시 블란도! 예,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션통! 중국에서 온 션통! 네, 이집트에서 한국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 원장님 아들 규현입니다. 오. Hello guys, I'm from England. Yeah. Welcome. So, 예, 안녕하세요. 원래는 아메리카에 살았었는데, 예. 지금 어디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인디언입니다. 공작생 아니에요, 공작생? 인디언이요. 인디언. 인디언? 네. 캐나다 위쪽에서 좀 살고 계세요. 캐나다 쪽. 랄라. Hello. 조혜정 말을 몰라요. 죄송합니다. 조혜정 회사원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Hello. I'm from Arab Prince. Arab Princ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저희 슈퍼주니 여러분들께 사랑 고백을 하고 싶다는 의미로 그 슈퍼주니 M 노래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고백 들려드릴게요.